is coming. Yep. 저 눈에 마치 날이 나는 듯한 너의 나 지금 미소에 마주쳤을 때 내 발걸음도 멈췄어. Baby, 순식간에 지나간 시간이지만 이 순간 느낌을 기억해. 왠지 불안해. 다시 볼 수 없을까봐. Yeah. 다시 보면 아니 돌아봐도 점점 멀어져가는 너. Day and night, high and low. 오늘도 난 너를 찾아 네 자리에 있어. I just wanna know if you feel the same way you are. My zone, blink twice and then you're gone. 혹시 너도 나처럼 힘이 들까? 망하기 차가운 세상에 불이 젖히질 땐 날 만날 때까지만 제발 잡아줘. 날 찾아보려 아무리 달려도 점점 멀어져가는 너. Day and night, high and low. 오늘도 난 하늘 넘어 널 향해 손이 쳐. I just wanna know. Down, 지금 어디에선가 이 노래를 듣고 빗을 너에게 지금 약속할게. You were meant for me, so I'll be there for you.